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정오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펜스 부통령은 오늘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러한 대화과 협상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대화를 하더라도 협상 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탐색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대북 외교와 경제적 압박의 강화를 지속할 것이며 한미일 압박 공조는 빗셀 틈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행 가능한 대북 군사 옵션이 있지만 북핵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올 들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 8일부터 12일 성인 19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7%로 집계됐습니다. 이 두 기관의 월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7%에 그쳤으나 올해에 들어서는 지난달 44%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로 일컬어지는 2005년대의 가격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도시가 미국 전체 대도시의 3분의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24만 7,8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만 5,400달러에 비해서 5.3% 상승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 172개 광역도시 가운데 162곳이 상승했습니다. 또 전체 대도시의 64%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곳은 IT 산업으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부지역입니다. 이른바 베이지역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에 이르는 북가주 지역의 경우 중간 주택가격은 9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또 생명고왕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남가주 샌디에고 역시 중간 가격이 지난해 2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 최대 휴대전화 제조사 화웨이와 통신장비 ZTE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총 6개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해킹 가능성을 우려하며 화웨이와 ZTE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AT&T는 최근 화웨이 휴대전화를 미국에서 출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으며 버라이즌도 신작 메이트 10 프로를 포함해 화웨이 휴대전화의 미국 판매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아내를 동반하고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구설에 오른 데이빗 셔킨 미국의 보훈 장관 비서가 출장 계획을 담은 이메일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세로 아내의 항공권을 끊어 비난을 산 데 이어서 서류를 조작해 윤리 감사를 모면하려 한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CNN에 따르면 셜킨 장관의 비서실장인 비비카 라이트 심슨은 셜킨 부부의 출장 계획을 담은 이메일을 변조하고 윤리 감사관들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한속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죄 판단이 나온 삼성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최 씨의 형량도 가볍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다만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선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 역시 구형량과 같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했으며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올림픽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의 비행속 오렌지 군단의 메달 폭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의 강력한 대항마로 여겨졌던 일본 여자 선수들도 올림픽 무대에선 네덜란드 벽에 부딪혔습니다. 14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경기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1000m에선 네덜란드의 요린 네르모르스가 1분 13초 5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소치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인 네르모르스는 2002 솔트레이크시티올림픽에서 미국의 크리스 위트가 작성한 1분 13초 83의 올림픽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현재까지 경기가 끝난 스피드스케이팅 5개 종목의 금메달을 모두 네덜란드가 가져갔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이루어진 남북 공동 입장이 개회 4시간 전에야 최종적으로 성사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남북 공동 입장 최종 합의는 개회 시작 4시간 전인 오후 4시에서야 시작됐다며 그래서 여러분은 마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극적인 남북 공동 입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바흐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14일 영동지방을 덮친 강풍으로 인해서 오후 8시 5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15km 개인 경기가 15일 오후 5시 15분으로 연기됐습니다. 여자 경기가 끝난 뒤 오후 8시 20분에는 남자 20km 개인 경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 있는 국가안보국 NSA 부근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7시경 NSA 입구에서 총격이 발생했으며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NSA 입구에서 총격이 발생하고 애초 3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지자 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한인타운 중심가 한남체인 앞에서 발생한 한인 송모 할머니 폭행 사건 용의자로 41살의 리처드 콜로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한인 할머니를 폭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이 사건이 인종증오 범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여객기가 엔진 덮개가 부서진 채 심하게 흔들리다가 가까스로 착륙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덮개가 날아가 버려 흉물스럽게 노출된 비행기 엔진의 사진과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상대로 연방항공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함한 앞으로 한 주간 남과주의론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의론 흐린 가운데 선선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한두 차례 소나기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올 확률 40%, 저녁은 20%가량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덥게 느껴지기까지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상 최고 기온 67도, 내일과 모레는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 그리고 토요일은 70도 후반에서 80도,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 다음 주 화요일은 기온이 내려가서 60도 초중반 기록하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은 67도입니다. 함께하신 정오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다우니 본점과 LA와 사우스베이 본점에서 봉사하는 가주장이사 제공이었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은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발렌타인스데이 맞아서 오히려 내일 모레 설날에 더 관심 많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한국 뉴스 보면은 여전히 고향 가는 길 몇 시간 걸리고 얼마나 막히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렇게 막히면서 먼 길 고향 가는 분들이 오늘 꽃다발 받는 것보다 더 부러운 것 같습니다. 없었던 약속 남자는 울었지 실패한 사랑에 내 이름을 지우고 이불 앞에 몸을 숨긴 오빠를 늦어다오 세월 속에서 오빠는 자리 있단다 산다는 건 행복한 거죠 음악과 사랑이 있으니 그대와 함께 걷고 싶네 윤복숙의 행복한 라디오 네, 행복한 라디오 1부는요. 보약 중에 보약, 원기 회복에 좋은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헬스코리아,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 앱에서 행복한 라디오 1부 함께해 주십니다. 금강환경 특별 할인 매장. 지난 IMF 때 LA에서는 처음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특별 할인 매장이 18년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력검사, 안경테, 렌즈 포함해서 59불에서 99불에 하실 수 있는 금강안경 할인 매장. 더 많은 상품과 높은 질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숨은 가격이 없이 시력검사비를 포함한 가격이 59불에서 99불.

네,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였습니다. 자, 행복한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DK 건강보험의 대비강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이제는 또 이제 보험이 지금 이제 또 세금 보고도 해야 되고 이래야 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예, 그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보험이 그 건강보험 중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뭐 물론 일반 보험도 하지만 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작년에 인컴택스 보고를 줄여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올해 보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서 예. 인컴택스 보고를 하느냐니까 작년에 예상하셨던 금액보다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CPA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 페널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책정된 보험료보다 인컴이 높았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네. 인컴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갭을 돈을 내셔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많죠. 아이고. 네, 많죠. 굉장히 많죠. 네. 그럼 요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즘, 예. 먼저 답은 IRA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IRA 같은 경우에는 로스 IRA라는 게 있고 트레디셔널 IRA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올레의 IRA는 트레디셔널 IRA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올해 세금 보고 할 금액을 그 뽑아서 네. 통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금 보고를 3만 불을 해야 되는데 5천 불을 빼시면은 세금 보고하시는 금액은 2만 5천이 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어저스 그로스 인컴이 2만 5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은 이 5천 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 놓으시고 예. 텍스 크레딧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텍스 크레딧이 59세 반까지는 이 강제적으로 이걸 해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약을 하시면 페널티가 받게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세금 모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59세 반 이전까지는 이 플랜을 해약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신다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그리고 지금 당장 작년에 보험료를 120불로 책정을 받았는데 인컴이 올라가지고 240불이 됐다. 예. 그러면 그 보험료 갭이 120불 곱하기 12 하면은 1200불, 14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4000불을 집어넣고 120불을 줄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4000불을 안 넣고 120불을 더 내는 게 네. 페널티를 받는 게 본인이 더 유리할까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레디셔널 IRA의 그 단 하나의 이제 약점은 먼저 텍스에 대한 페널티가 59세 반까지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연금을 들어가시면은 10년 정도는 묶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퍼스트 이어에 그 위드로를 하시면 10% 페널티 그다음에는 9% 8%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막상 나이가 55세가 넘어가셨어요. 55세, 56세가 됐는데 이분들이 인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아니면 58세라고 치자고요. 58세. 네. 58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런 롱텀으로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 말고 뱅크나 뭐 좀 살펴보시면은 세이빙 어카운트 쪽으로 IRA 어카운트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9세 반 지나면은 텍스 페널티 웨이브 하시면서 돈을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년 세금 보고 하신 금액과 올해 세금 보고하신 금액에서 보험료가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저희들에게 상담 주시면 DK 네. 건강보험에 상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디셔널 하나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네. 단점만 너무만 장점은 너무 좋으니까 단점이 얘기하는데 네. 단점은 그 나중에 돈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실 때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되고 예.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근데 로스 IRA 같은 경우에는 원금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없으니까 본인이 어떠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하실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혼자서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고 세금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DK 건강보험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CPA 선생님에게 먼저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먼저. 먼저 이제 그 CPA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인풋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작년에 2만 4천으로 하셨는데 실제 인컴이 2만 8천이 됐으니까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좋으신 대부분의 10% 이상 형님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 돈 가지고 인벌브 하시는 게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어드바이스로 해서 이건 트레디셔널 아이라 정도 집어 넣으셔라. 네. 나이가 이제 베리 클로스 59세에 클로스 하시면 네. 뭐 10년 후에 은퇴 준비 안 하신다 그러시면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랄지 뭐 이런 데다 집어 넣으시라. 단기 투자에 집어 넣으시라.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시고 네. 아니시면 저희 회사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네. 저는 정말 정말 자랑하는데요. 네. 저희는 이 커스터머 서비스 하나만큼은 네.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 항상 저희 사무실에서 스탑바이해서 네. 질문하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다큐멘테이션 갖고 와서 질문하시고 또 요번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하시면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보험회사가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시스템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만 명 정도의 캐퍼시티로 네. 설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가 2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인슈런스 아이디 카드도 바뀌고 또 이 메디컬 그룹하고 컨트랙 이 액세스 이런 코드도 다 바뀌니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 많이 힘들었었지만 일일이 다 전화해서 네. 번호 다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병원 네네. 가실 분 다 서비스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 건강보험 쪽에서의 서비스만큼은 전화, 네.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우리 동료 에이전트 선생님들이나 네.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한다. 이거 하나는 자부심을 갖고 네.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셔도 되시겠어요. 예, 정말 자랑하신다고 네. 정말 잘한다고 하셨는데 네. 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나 그것도 또 도움 받으셔야 할 분들은 DK 건강보험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400-6684 213-400-6684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만 해도 이거 혼자서 다 못할 것 같고 뭐 일단 뭐 CPA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실게요. 네. 항상 그 연락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그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그 요즘에 60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몇 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저는 네. 저는 이제 딱 꺾었는데요. 네, 옛날 말로 해서 꺾었는데. 네. 옛날 말로 꺾었다는 건 3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 그 사람 사는 게 60 아니면 70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뭐 예전에 이런 시 뭐 고의란 말도 있고 너무 희귀하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네. 35세나 30이 꺾었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꺾었다는 말은 60 아니면 50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딱 꺾은 수준인데 지나간 50년을 탁 생각을 해보니까 예. 내가 정말 후회스러운 것도 많잖아요. 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탁 예. 그랬었는데 예. 앞으로 또 보니까 50년이 더 남은 네, 거예요. 네. 50년 더 넘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는 이제 마음을 전화 저희 60세시는 저희 선생님이나 메디케어 네, 네. 받으시는 선생님들이나 항상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그렇죠. 아, 지금부터 네. 지난 거를 참고 삼아서 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얼마나 네. 좋습니까? 오래오래 사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요새 진짜 뭐 100세는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네, 선생님도 지금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벌써 10년 젊어 보거든요. 이제는 120세 사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는 네네. 그러니까 특히 더 이 건강보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요. 오래 살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도 예. 중요하고 그 건강보험을 어떻게 보다 더 싸게 네. 보다 더 많은 베니핏으로 그쵸, 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싸면서 많은 베니핏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네. 나은 게 어떤 건가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 네.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거 우리 DK 건강보험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13-400-6684 213-400-6684로 전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금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말고도 또 이제 상담하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저희가 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메디케어 쪽이에요. 네. 메디케어를 53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메디케어 신청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까다로운 분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랜덤으로 잘못 픽업돼가지고 결혼 사실 증명서를 가져와라 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자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하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을 해드려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어려운 케이스가 나오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도와드립니다. 아, 직접. 예. 네. 근데 제가 가서 라인업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선생님이 그럼요. 많이 기다리잖아요. 예, 그건 줄 서 있으시면 제가 도착할 때쯤 제가 딱 가서 도와드리죠. 그건 네네. 본인이 하셔야죠. 네. 네. 아, 또 그런 서비스도 해주시는군요. 자, DK 건강보험 213-400-6684, 213-400-6684로 문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진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혼자서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사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받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종이를 받아요. 그 종이를 받는데 어떤 종이는 광고이고 어떤 종이는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이제 특별히 메디컬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디컬 리디터미네이션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메디컬을 가지시면 1년에 한 번씩 생일달 주음이에요. 생일달 주음에 메디컬 리디터미네이션 그러니까 재평가죠. 네. 재평가 서류가 와요. 그러시면은 거기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작성을 안 하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보험회사에서부터 당신의 메디칼이 캔슬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근데 그게 다 영어로 된 서류잖아요. 한국말도 돼 있는데 아, 한국말도 네. 사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한국말을 갑자기 보면 어렵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 용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어떠한 서류가 오시면 네.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냥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드려요.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보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광고입니다. 광고, 이거는 네, 예. 뭐 소셜시킬 연금이 이번부터 좀 올라갔다는 그런 서류네요. 이렇게 네. 해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눠드리고 버릴 예. 거 버리드리는데 네. 그런 서류들 전부 다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네. 이 올해부터는 특별히 그 메디컬 리디터미네이션 다큐멘테이션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무슨 서류지 하고 궁금하셔도 DK 건강보험으로 저희 전화 손님만. 한번. 네. 그러니까 저희 손님이라는 건 뭐죠?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계약돼. 거 너무 많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네. 다른 데 있으시면서 잘 이렇게 팔로우를 예, 안 해준 회사 하면은 네,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옮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DK 건강보험으로 네네. 옮기시면 되고 일단 전화하세요. 213-400-6684 213-400-6684로 전화하시면 이렇게 DK 건강보험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편하시게 다 서비스를 해 주시네요. 저희가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쪽 헬스 인슈런스에 시작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네. 저한테 그 인하신 손님에는 있으시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캔슬레이션 레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저한테 플랜을 가입했는데 이분이 아프셨을 경우에는 네. 정말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게 저는 저희 정말 조치를 빨리 해드려요. 네. 근데 이제 나가시는 분들 우리하고 관계가 나쁘게 깨지신 분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자랑할 거리가 많으신 DK 네. 건강보험이니까는 욕은 안 맞습니다. 네. 손님들한테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213-400-6684 213-400-6684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아 진짜 이렇게 우리한테 오셨으면 될 걸 하고 왜 또 안타까운 사람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도 네.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요. 네. 생각이 났는데 네. 3월 31일까지 3월 31일이에요. 올해 3월 31일까지 소셜시큐리티에서 오픈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메디케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메디칼도 가지고 있고 메디케어 파트 B만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분들은 3월 31일까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메디케어 파트 A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는데 나는 뭐 텍스 크레딧이 안 되니까 메디케어 신청 안 했어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은 이제 메디케어 파트 B만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메디케어 파트 B만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진료 받으실 수가 있고 네. 검사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 입원만 안 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예. 3월 31일까지만 네. 여러분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65세가 넘으시고 5년 이상 거주하신 영주권자, 시민권자이시고 메디케어가 없으신 분들은 네.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로 가시거나 보다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 원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DK 건강보험 213-400-6684 213-400-6684로 전화하시면은 DK 건강보험에 우리 대비강 대표님과 함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테니까 그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말로 빨리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하실 것들은. 하실 것들은 빨리빨리 하셔야죠. 네, 네. 구정이잖아 이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울수록 사랑이란 걸 알았지 또 다른 사랑으로 날 숨기기도 했었어 너를 닮은 사랑 때문에 미친 듯이 따라갈 때마다 한 번만 꼭 한 번만이라도 이길 바랬을까 밴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였습니다. 자 행복한 라디오 1부는요. 보약 중에 보약 원기회복에 좋은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헬스코리아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